국제 김정일 상이 오가미 갱이찌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에게 수여됐습니다. 수여식이 15일 평양의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수여식에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국제 김정일상 리사회 서기장과 일행, 리사들인 아프리카 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리사장, 러시아 신문 자부뜨라 책임조필과 일행,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과 일행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수요식에서는 리사회 결정이 랑독된 다음 국제 김정일상 리사회의 제의에 따라 상장과 금메달, 컵을 김용남 동지가 오가미 갱이찌 사무국장에게 수여했습니다. 김용남 동지는 오가미 갱이찌 사무국장이 수십 년간 주체사상 연구 보급 활동을 활발히 벌리고 나라의 통일과 국제적 정의를 위한 우리 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해온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어 축하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오가미 갱이찌 사무국장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 75돌을 맞이하는 뜻깊은 시기에 그의 존함을 모신 국제 김정일상을 수여받은 기쁨과 감격을 피력하고 앞으로도 주체사상 연구 보급 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갈 결의를 표명했습니다.